차인데 한 번 두 번 흘려듣다도 요즘 널 바라보면 나도 내가 헷갈려 함께 걷다 널 손등 이만 닿을 때 느꼈던 설렘도 함께 보다만 영화의 결말보다 더 oh, 너의 마음이 궁금해 입술 사이 네 이름을 불러봐